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5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상균입니다. 어릴 때 그림 조각 퍼즐 해본 적 있으시죠? 맞춰본 적 말이죠. 뭐 요즘에 이런 거 취미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그림 퍼즐을 맞출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맞춰야 했던 이 퍼즐 그림이 뭔지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조금 인내심을 발휘하니까 금세 모든 조각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조각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 삶의 조각들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 그림대로 들어맞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정말 예상치도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는 늘 다가옵니다. 잠언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인내심과 나의 한계에 항상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이니까요. 요즘 이런 날들의 연속이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삶의 이 조각들 하나하나 너무나도 어지럽게 흩어져만 있는 이 조각들,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완벽한 그림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이니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큰 그림 완성시켜주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생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8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히즈가든의 찬송 전해드릴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어 구속한 주만 오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 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희즈가 되네 찬양으로 행자질라 천문 열었습니다. 퍼즐놀이 정말 이게 잘 안 맞춰질 때 짜증 많이 나거든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하니까 안 되나 봐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니까 됐었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랑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맡겨야 되나 봐요. 오늘 잠언 말씀 함께 나눴는데 우리 예일의님도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가장 좋아한다고 해주셨는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자.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자.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목요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전해드리고, 또 매주 목요일마다 6주만이죠 예, 신앙서적 소개해드리는 북 이브닝으로도 만나보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함께하시면 오늘 특별히 책 선물 10분께 드리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은혜의 사연들, 또 듣고 싶은 찬송 있으시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지금 보내주십시오. 긴 문자, 사진 첨부 문자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 예, 운전하시는 분들만 빼고 사진 같은 거 찍어서 보내셔도 좋으니까요, 함께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안내 말씀이 있는데요, 드디어 내일입니다. 극동방송에 청취자 여러분들 직접 모셔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나누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청취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모여서 함께 했는데요. 10수년간 이어오면서 벌써 600회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600회 특집 공개 방송이 내일 오후 1시부터 극동방송 극동아트홀에서 열리는데요. 이미 신청이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겠다 신청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 저희가 진짜 오시는 거 맞느냐고 최종 확인 문자를 다 발송을 해드렸는데, 처음에 신청했으니까 이 답장 안 해도 가도 되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최종 확인 문자 저희가 다시 보내드렸으니까, 그때 내일 만나고 오겠다라고 신청하신 분들 중에 어제 오늘 최종 확인 문자를 받으시고 아직 답장을 안 하신 분들은 빨리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참석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참석합니다, 만나고 몇 명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문자 말고요. 최종 확인 문자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답장을 보내주셔야지만 정말 최종으로 여러분 신청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셨는데 최종 확인 문자 다시 한번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함 그리고 몇 명 만나고라고 적으신 다음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양으로 여러분 참여하실 텐데요. 퀴즈도 좋고 신청곡도 좋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 이런 선물 드립니다. 주식회사 찬양나라에서 프리미엄 찬양 반죽이 셀라, 이동식 전도용 마차 전문기업 JN산업에서 복음 마차를, 도서출판 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한도 화장품에서 에브라임 4종 여성 화장품 세트, 3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6년근 2001 홍삼에서 고려 홍삼정,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도서, 선계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스페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 심파코리아에서 비마스 수분크림을, 면역 항암식품 생명에 있는 사랑의 집 뉴라이프에서 키토산과 비타민 B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만나고 내일 신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확인 문자 주세요 했는데 우리 4095님 3명 참석합니다 해주셨어요. 왜 저희가 다시 한번 최종 확인 문자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신청을 해놓고 안 오시는 분들이 전체 한 30, 40%가 되는 거예요.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도 발생하고 온다고 자리를 마련했는데 빈자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아셨죠?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만나고 신청하셨는데 최종 답변 주세요 하는 문자를 저희한테 받으신 분들 몇 명 참석합니다. 최종 확인이요. 만나고 라고 쓰시고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찬양 신청하는 문자와 동일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마음이 참 아프셨대요. 주님이 주시는 위안 얻고 싶다고 하시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신청하셨습니다. 자, 전해드릴게요. 예일은혜님 듣고 계시나요? 자, 전해드리고요. 광고까지 함께 하시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왕 되신 주님을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교육하는 크로마 국제 크리스천 스쿨 정효재 목사입니다. 이스라엘 하브로타 교육 방식으로 특화된 교육을 하는 CCIS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016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학 문의는 031-753-01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로마 국제 크리스천 스쿨.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교회 어플리케이션 오마이갓. 언제 어디서나 목사님과 성도님 함께 모여 소통하는 우리 교회 무료 커뮤니티 앱 오마이갓. 말씀과 하나 되는 삶 오마이갓으로 함께하세요. 오마이갓. 당신에게 선교란 무엇인가요? 그 해답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가 찾아드립니다. 선교 중국어학과, 선교 영어학과, 선교 문화복지학과, 신학과, 기독교 교육 상담학과까지 선교 지향적 글로벌 리더의 꿈 엑츠에서 시작하세요.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처음 간 스페인 출장. 버스 시간은 코앞이고 사방팔방 스페인어에 직원도 영어를 못하는데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아 맞다, 나 노트 7이지? 올라! 에스펜 번역이 되니까 자유롭게 남다르게 삼성 갤럭시 노트 7.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포르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지금 폰 속에 얼마 있으세요? 유플러스를 쓰신다면 폰을 켜고 유플러스 패밀리샵으로 들어오시죠. 극장 빵집에서만 쓰던 포인트로 꼭 필요한 LG 제품을 사는 겁니다. 기저귀에서 세탁기까지 LG 제품을 가족우대 가격으로. 유플러스라면 LG 가족이십니다. 유플러스 패밀리샵. 어라 성주형, 요즘 잘 벌더니 냉장고가 두 대네? 한 대인데? 위아래 위아래 문이 네 개인데? 야, 문 네 개가 요즘엔 대세야. 너도 바꿔. 롯데 하이마트 냉장고 대전. 특가에 캐시백, 무이자 카드 혜택까지. 혜원아 냉장고 바꿔줄게. 하이마트로 가요. 8월 5일부터 29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가족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 전해드립니다. 명성교회에서는 제7회 2016 명성교회 새벽기도 목회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9월 8일 목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김사만 목사 등 9명을 강사로 명성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되며 영적 비전을 주제로 열립니다. 신청기간은 9월 3일 토요일까지로 참가비와 식사, 강의 자료 집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성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msch.or.kr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pic.msch.or.kr 그리고 전화 서울전화 02-6930-9770번 02-6930-977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괄량이 같은 청년 윤기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시각 6시 18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행저질러 함께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찬양도 신청해 주시고 오늘의 이야기들 나눠주고 계세요. 0039 성도님, 오늘이 우리 아들 11번째 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는 예준이 생일 축하한다고 극동방송에서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 와, 건강하고 씩씩한 우리 예준이 하나님의 기쁨이겠네요. 11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네. 부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준이가 좋아하는 맛있는 거 준비하셨죠? 2773 성도님, 여름 금식 성회 중인데요. 잠시 쉬는 시간에 문자 보내요 하셨습니다. 와, 은혜의 시간 되고 있으시겠네요. 감사합니다. 또 5567 성도님은 40대 중반입니다. 평생의 꿈인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만학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40대 중반에 간호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우리 567 성도님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사람은 꿈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와, 앞으로 멋진 간호사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공개 생방송입니다. 이게 전국 생방송으로 이제 내일 오후 1시에 2시 반까지 90분 특집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 행저질라 가족 여러분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의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좌석이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나고 600회 특집 공개 방송에 주제가 어게인 1973이거든요. 1973년. 그때 한국교회사에 정말 대단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또 그 집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잠시 여의도에서 열렸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 예, 참석하셨던 고신대학교의 이상규 교수님과 잠시 만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도 혹시 그때 1973년에 여의도에서 있었던 이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참석했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좀 문자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 혹시 이 방송을 지금 행저질라를 해외에서 듣고 계시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 가운데 해외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좀 표를 해주시고 카톡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카톡 무료 문자 극동방송과 친구해주시면 카톡으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해외에서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1973년 빌리 그레이엄 이 집회에 참석하셨다 하시는 분들 꼭 문자 주십시오. 그런 분들 저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셨죠? 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의 600회를 맞았습니다. 저희가 어게인 1973이라는 주제로 삼았는데 1973년도 여의도에서 어떤 집회인지 교수님이 잠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1973년도 빌리 그레이엄 집회가 한국교회 역사에서 아주 특이한 그리고 그런 집회가 또다시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대형 집회였는데 네. 이때 그 서울서 집회를 하기 전에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집회를 하고 네. 마지막에 서울 집회를 해서 마쳤던 집회인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집회였다 생각되고 그때 한국 기독교가 절정기에 달했던 때고 그 여파가 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모시고 열린 전도 집회 전국적으로 한국 교계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한국 교회가 큰 성장을 이뤘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전부터 1960년대부터 한국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만은. 네. 73년도에 있었던 빌 그레이엄 집회가 사실은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 부흥의 절정을 달했고 그때 부흥의 열기가 80년대 후반까지 계속됐다고 예. 봅니다. 예. 이때 많은 분들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또 도전을 받고 또 전도에 대한 어떤 큰 확신이랄까요? 자신감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학부 대학 3학년 때였습니다만은 그때 저도 서울에 가서 그 집회 참석했고 참석했던 분들도 만나고 그때 우리 내국인뿐만 아니고 일본을 비롯해서 주변에 외국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왔고 네. 그때 참석했던 분들 중에 실제로 소명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거나 예. 선교사를 자원한 사람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선교사들과 접촉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때 소명을 받고 선교사 되었노라고 말하는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 저도 그때 학부 학생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때 큰 감동을 받았고 그 모임이 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예. 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기이한 집회였는데요. 요즘 근래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 교계가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다시 한번 이런 부흥과 성장 불길이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실제로 바람은 있습니다만, 우선 1970년대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른 점도 있고, 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측면에서 그런 어게인 1973, 새로운 형태의 문화운동, 예를 들면 기독교적 가치를 공유하고, 기독교적 문화운동을 전개하는 이런 새로운 방향으로 그 의미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교수님도 그 당시에 감격과 감동과 은혜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또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수님 앞으로도 저희 한국 교회에 또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바로섬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빌리 그레이엄 전도집회에 참석하셨던 고신대학교 이상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때 감격, 감동을 기억하신 분들 아직도 참 많으세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김정환 목사님의 통역에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1973님. 또 4545님 예수님을 만난 후 바로 20대 후반에 그 여의도에서 수많은 인파 예배 후에 자기 자리 정리정돈 취소지키기 와 그런 멋진 모습 보여준 주의 백성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때 추억 나눠주신 분들 계시네요. 자 이렇게 그때의 감동과 감격을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에 힘썼던 한국교회가 되길 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겁니다. 내일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공개방송 오후 1시 시작인데요. 신청하셔서 오시기로 약속하신 분들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12시부터 입장 시작이니까 특별히 오시는 분들 선착순 200분께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기념품을 선착순 200분께만 드리니까요. 늦지 않게 서둘러서 12시까지 극동방송에 꼭 함께하시면 좋겠고 저희 극동방송은 6호선 상수역입니다. 성수역 아니고 상수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극동 아트홀에서 열리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특집 공개 생방송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 참석하실 거죠? 라는 확인 문자를 드렸는데 아직 답변이 안 오신 분들이 반 이상이 되세요. 이런 분들 빨리 답변을 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최종 참석이 확인이 되고요.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문자 받았는데 아직 답장 안 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빨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전해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목요일의 코너죠. 북 이브닝 오랜만에 신앙서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소개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 이 책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역시 문자로 이유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두 권의 책 총 10분께 각각 한 권씩 선물로 드립니다. 예, 5분씩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 잘 들으셨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전도단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 흐르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북이브닝 만나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지혜가 가득 담겨있는 신앙서적을 소개해드리는 북 이브닝 함께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데요. 서머 스페셜 끝나고 6주 만인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최승진 사무국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이 더위에. 예, 그러니까. 정말 에어컨을 벗삼아 숨어 있었습니다. 여름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덥네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앞으로도 한참 더울 거래요. 아이고, 빨리 시원해져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오늘도 네네. 여러분께 신앙서적 소개해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아, 이 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총 두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니까 5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책 신청해 주시면 각각 다섯 분께 총 열 분께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책은요. 네.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할 책은 가을을 맞아서 읽기 좋은 책을 한번 소개시켜보고 싶었어요. 진짜 이제 가을이 코앞이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한 3주 정도 이렇게 네. 그런 그 쉽게 읽은 쓰는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책은 불의 전차라는 책입니다. 예. 그 저자는 박광희 선생님이고 출판사는 비전북인데요. 혹시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사실 옛날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재개봉이 됐었다고 했는데 아직 네네. 보지는 못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에릭 리들이라는 한 육상 선수이자 선교사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 얼마 전에 리우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 리우 올림픽 때문에 아마 잠 못 주무신 분들 꽤 될 거예요. 네. 그 즈음 하면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의 그 피와 땀과 뭐 눈물과 뭐 이런 소재로 여러 가지 그런 영상들이 보도되면서 사람들을 울고 웃게 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번 올림픽에서 최고의 영웅 하면 아마 우사인 볼트, 그렇죠. 내지는 뭐 마이클 펠프스 같은 네. 좀 불멸의 기록을 세운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 아주 자랑스럽게 불멸의 그 기록을 남긴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에릭 리들이라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의 육상팀 선수로 영국의 대학 그 선수였다가 또 아마추어 선수로서는 올림픽 대표까지 된 네. 분인데요. 1924년 파리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던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자타공인 100m 세계 최고였답니다. 이야, 네. 그래서 나가면 이제 금메달, 당연히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있었군요. 네. 근데 올림픽 그 일정이 딱 나온 다음에, 경기 일정이 나온 다음에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100m 포기할래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두가 놀란 거죠. 네. 왜냐고 하니까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이야, 주일이라서 경기날이. 네. 예배드려야 된다고. 네. 안 뛴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민족 반역자처럼 이제. 와. 뭐 영국의 언론이 들끓었겠죠. 네. 뭐 결론부터 말하면 다른 영국 선수가 나가가지고 그 에릭 리들 때문에 2등 하던 선수가 나가서 100m 금메달 땄고요. 네. 그 다음에 에릭 리들은 또 다른 종목에 나가서 400m에 나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아, 네. 이게 놀라운 반전을 갖게 되는데요. 그 에릭 리들이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신앙의 근본, 근원은 어디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 책에 조명이 되어 있어요. 예. 이 책의 저자인 박광희 선생님은 에릭 리들을 당신이 유학하고 있던 시기에 우연한 기회에 에릭 리들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그 사람의 흔적을 찾기 시작해요. 이 책 처음에 어떻게 에릭 리들을 알게 됐고 에릭 리들의 자료를 어떻게 모았는지를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했는지를 그 한 20여 년간의 준비를 이렇게 담담한 어조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읽어도 와. 아,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 그리고 이 책을 쓴 박광희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준비했는지를 읽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네. 이 책은 사실 이 책의 이야기들은 서방 세계에서 이미 유명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책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네. 하지만 가장 입체적으로 이 책을 조명한 책은 바로 이 불의 전차 이번에 나온 책이 아닐까 싶어요. 박광희 네. 선생님의.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가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그 루트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기록했던 것처럼 에릭 리들에 관한 흔적을 만나기 위해서 영국 육상연맹이나 아니면 에릭 리들의 지인들 다 찾아서 인터뷰하고 자료를 얻고 해서 네. 그것을 종합적으로 그려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주일성수라는 이름으로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였던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그 사람 네. 그리고 최고의 영광인 순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중국의 선교사로 갔다가 수용소에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의 삶을 헌신적으로 드렸던 그의 일대기를 읽고 있노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보내진 선교사로서 어떤 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아주 간단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유력을 갖는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네. 이 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야, 단순하게 그 사람의 어떤 있었던 일화만 그린 게 아니네요. 그치요? 그렇죠. 네, 불의 전차의 주인공인 에릭 리들이라는 그 선수와 또 선교사님 이 삶을 살아온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또 믿어야 되는지 네. 어떤 순종을 또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이 책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책 다섯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책 받길 원하시는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불의 전차라고 남겨주시면 그리고 받기 원하시는 이유까지 적어주시면 다섯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읽남의 초이스 전해드립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결코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나는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 만약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생활 속에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다. 예스와 노.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단어 외에 어떠한 다른 변명과 해명도 필요하지 않다. 자, 예스와 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지 돌아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책 번째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책 받기 원하시는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지금 불의 전차라고 쓰시고 받기 원하시는 이유까지 남겨주시면 다섯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찬양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책 소개해드릴게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박종호의 찬양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 이브닝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출판협회 최승진 사무국장님과 함께 가을의 책, 가을책이라는 주제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불의 전차라는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와, 요즘 시대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 네네네. 점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단어고요. 그러니까요. 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게 겸손이라는 단어 같아요. 근데 그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 사람이 에릭 리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의 동영상을 찾아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번째 책 소개해 주시지요. 예, 두 번째 책은 밥상 정복이라는 책입니다. 그 저자는 레이첼 마리스톤이라는 분이고요. 네. 역자는 홍병룡 선생님이시고 출판사는 아바사원에서 나왔어요. 밥상 정복하니까 먹는 얘기인가요? 네, 먹는 거죠. 천고마비의 계절이잖아요. 아, 살쪄야 되는. 살쪄야 되죠. 아, 근데 아무거나 막 먹으면 또 안 됩니다. 그 비계 살이 찝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살이 쪄야 되는데요. 네. 건강한 살을 찌기 위해서 우리가 밥상을 좀 정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사회에서 되게 유명해진 트렌드 중에 하나가 그 맛있는 맛집을 찾아서 아, 그렇죠. 사진을 찍고 그걸 갖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SNS 서비스를 통해서 알리는 네. 이게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러면서 꼭 이런 곳에 같이 가자. 뭐 이런 약속들을 맞아요. 막 하죠. 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서로 좋은 것 좋은 음식을 나누는 것에는 굉장히 그 환호하고 그걸 즐겨하죠. 그만큼 먹는 거는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밥상 정복이라는 좀 특별한 제목의 이 책은 성경에서 먹을 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네. 그 시카고 로욜라 대학에 입학해서 성서학을 공부한 저자의 열정이 빚어낸 열매죠. 총 7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즐거운 밥상, 나눔과 섬김의 밥상, 함께하는 밥상, 회복이 있는 밥상, 지속 가능한 밥상, 창조적인 밥상, 구속적인 밥상 이렇게 이것까지가 등장합니다. 네. 이 얘기를 듣고서는 아 그럼 설교야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좀 그런 네, 느낌 절대 아니에요. 아, 그렇지 예. 않고 우리가 이제 밥상 공동체 안에서 그 제일 먼저 첫 번째 던질 수 있는 질문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음식을 먹을까 이거죠. 아, 살기 위해서? 그렇죠. 네. 너무 당연하죠. 네. 그래서 사실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즐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진짜로는 이 왜 먹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겁게 먹기를 바라셨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먹고 살게 하셨을 거야 라는 거죠. 우리가 즐겁게 먹고 건강하게 먹고 행복하게 먹고 회복되기 위해서 먹고 그렇게 되기 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그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밥상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네. 또 먹을 수 있는 음식들에 관한 얘기들을 풀어내고 있어요. 식재료의 선택이라든가 조리 과정, 그리고 음식을 먹는 환경, 그리고 함께 먹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살피다 보면 네. 밥상이 회복되는 것이 왜 삶이 회복되는 것의 근거인지를 네.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이 오늘날의 우리 그 예식이 아니라 예배 후에 또는 그런 모임 후에 다 같이 모여서 그 식사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 교제였대요. 근데 그것처럼 이 책이 바로 그런 밥상 교제를 복음으로 이어주는 좋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죠. 네. 더 훌륭한 점은 이 책의 구성인데요. 그 주제를 설명한 다음에 주제에 맞는 기도문 그리고 실천하는 방법들 그리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레시피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적용하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혼자서 읽지 않고 공동체에서 같이 읽어가면서 서로 요리를 준비해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그렇죠. 이게 어떤 식탁 교제나 밥상 교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하는데 맞습니다. 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 취중진담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을 드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놓는다고 하는데 네. 밥상 교제에 한번 맛을 들이면 그 안에서 얼마나 그 편안하게 진지하게 또 네. 서로를 신뢰하면서 얘기 나눌 수 있는지를 즐겁게 얘기 나눌 수 있는지를 아실 거예요. 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책은 밥상 정복입니다. 책 5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길 원하시는 분 이유와 함께 지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밥상이라고 쓰시고요. 받기 원하시는 이유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책 읽남에 초이스입니다. 우리가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 그 공동체에 아기가 줄줄이 태어났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주로 미국인이었는데 다행히 우리는 영국 보건의료제도의 혜택으로 출산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됐다. 아기를 낳은 가정은 태어나자마자 이틀에 한 번, 한 달 동안 저녁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는 그 공동체의 다른 가정들이 베푸는 호의로서 사전에 이메일로 각각 담당이 배정됐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농구 코치를 하느라 집에 없었고 어린 두 아이, 두 살과 신생아가 앙앙 우는 바람에 정신이 없던 차에 중국인 친구가 볶음밥과 채소를 들고 나타났던 순간을 도무지 잊을 수 없다. 그녀의 눈에 서린 연민과 배려의 눈빛은 맛있는 음식만큼 정겨웠다. 아름다운 이런 교제의 기억이네요. 그렇죠. 네. 예. 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가족들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럼요. 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뜻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자, 어떤 레시피까지 책에 또 담겨 있으니까요. 밥상 정보, 책 선물 드립니다. 빨리 신청하시면 좋겠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밥상이라고 쓰시고 이유까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다섯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3주 동안 가을이라는 주제 아래 책을 소개해 주실 텐데 네. 다양한 주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좀 쉽게 읽으면서도 네. 공감하기 쉽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좀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주 이제 9월인데 네네네. 9월의 첫날에 뵙게 될 텐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한 주 동안 잘 준비해 주시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공개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공개방송. 어게인 1973 신청이 방송가족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성황리 마감됐습니다. 내일 낮 1시 극동방송 극동아트홀에서 있게 되는 이번 공개방송은 지난 1973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10만여 명이 참석하고 4만 4천여 명이 회심한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사건 빌리 그레이엄 전도집회 현장을 회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현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불어넣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육체가 없습니다.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And because God is a spirit, he can be everywhere at the same time.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계십니다. The Bible says, I am the Lord God. I change not. 성서는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불변의 서울 극동방송을 비롯해 전국 11개 극동방송으로 내일 낮 1시부터 실시간 생중계되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공개방송 어게인 1973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특별 공개 방송 생방송으로 전국에 내일 오후 1시부터 방송이 됩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 1973년 여의도에서 있었던 그 큰 부흥의 열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감동과 감격의 시간을 여러분도 계신 곳에서 함께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일 공개방송에 참석하겠다 신청하신 분들 많으시지요? 늦지 않게 12시부터 입장 시작이니까 서둘러서 오시면 좋겠고 또 선착순 오시는 분들 중에서 200분께는 60주년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기념품도 선물로 드리니까 늦지 않게 서둘러서 미리미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최종 확인 답변 주세요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아직 답변 안 하신 분들은 내일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다시 뭐 만나고 몇 명입니다라는 최종 문자를 다시 한번 보내주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아직 문자 안 보내신 분들은 서둘러서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자, 방송 후에 밥상이라는 책과 그리고 첫 번째 소개해드린 불의 전차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흐르고 있네요. 주님 꼭 손 꼭 잡고 넘어지지 말고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으면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